날이 끌어 다시 봄아 고향 산천 과거와 버려 한양천리 떠나가는 나그네에 내난군 알상급제 천번만번 빌고 빌며 청노새 한장 위에 실어와 주듯 아 엽전 열 땄냐 밤 잠자리에 청량 꿈을 꾸었더라 청노와 새야 흥겨워라 풍아 따라 소리쳐라 근방에 이름 걸고 금이 화량 그날이를 무엇을 양자에게 사서와 가리 아 엽전 열 땄냐